어디선가 불어온 나를 간지럽히는 바람 하루 종일 미소 가득 나도 모르게 콧노래만 바람이 불어 오늘은 왠지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아 바람이 불어 오늘은